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해피데이 35번째 시간 첫 찬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으며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을 뜻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친구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여 멋진 주 예수님의 어부가 되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멋진 어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다시 한번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암송 선구를 통해 알아보아요.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찾았으리라 믿어요. 그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풀어줄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리라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 들어본 나는 주님 자녀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태국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해요. 주의 뜻을 따라 예수란 무엇일까요? 프라 예수? 네, 프라 예수요.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맞혀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안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프라 예수란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친구들 센스가 있는데요. 오늘 태국 이야기는 종교에 대해서 또 어린이에 대해서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불교는 태국 국민의 95%가 믿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침 6시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승려들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준비한 돈이나 음식, 꽃들을 승려들에게 주고 축복의 기원을 받으며 아침을 여는 남녀노소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어른들이지만 때때로 어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서서 시주 바구니 안에 물건을 넣고 무릎을 꿇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불교와 연관된 절기 행사, 매일 실시하는 불교의식에 참여하여 일상에 노출되어 있고 아직도 권위적이며 엄한 교육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대요. 깨어진 많은 가족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공동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그들 특유의 눈치와 자립하는 마음을 가지며 특별히 도시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주일까지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고 주일학교가 있어도 훈련된 교사들이 많지 않아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와, 오늘도 태국의 종교와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시간 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짧게 기도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있는 윤리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예, 티팜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전하라, 봄 예수님을 친구들, 지난주 오레스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빅토의 말대로 산사태가 일어나 티팜네가 어려움에 빠졌죠? 엄마가 죽고 티팜은 흙더미에 덮여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빅터는 선교사 부부가 와서 도와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과연 오레스틸과 티팜을 구하러 이곳까지 선교사 부부가 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빅터는 갑자기 즐겁게 소리쳤어요. 저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길이 다 막힌 산을 넘어 이 높은 곳에 텀벌씨 부부를 보내셨어요. 어떻게든지 이곳에 오실 줄 믿었어요. 티팜은 자기를 살며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어요. 빅터는 티팜을 선교사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 산사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티팜뿐이에요. 그러나 많이 다쳤어요. 빅터는 텀벌씨에게 설명했어요. 불쌍해라. 텀벌 부인은 티팜을 쳐다보며 딱한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약을 주었어요. 진흙을 다 씻기고 다친 곳을 붕대로 싸매주었고 또 바나나를 곱게 다져서 티팜에게 먹여주었어요. 티팜은 누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듣고 정말 대답해 주시는데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텀벌 부인은 갑자기 티팜에게 먹여주던 스푼을 놓고 무슨 소리지? 비행기 소리 같은데? 하며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니요. 텀벌 씨가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돌아가 버리는 모양이에요. 구름이 너무 짙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산줄기가 너무 위험해서 누가 도와주어야만 선교부에 갈 수 있을 것 같소. 티팜은 그들의 하나님도 항상 들어주는 게 아니군. 내가 믿는 영들보다 좋을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며 피곤하여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눈을 뜬 그는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 쉿! 조용해라. 널 돌보려고 몰래 이곳에 왔다. 아버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비행기도 안 보내주는 것을 보니까 선교사의 하나님이 우리 영들보다 좋지도 않은가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 다음 날도 시커먼 구름은 떠날 줄 몰랐어요.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텀벌 씨의 기쁜 외침이 들렸어요. 보세요! 보세요! 헬리콥터예요! 티팜은 그가 가리키는 곳에 이상한 것이 떠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자 헬리콥터가 드디어 와서 우리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님과 티팜을 선교부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구해주러 왔나 봐요. 정말 이제 티팜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오늘 들어볼 찬양은 하나님께 말해 봤나요? 어린이 구한 찬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 이상한 것이 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땅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속에서 비행옷을 입은 젊은이가 나왔어요. 티팜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선교사들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비행사는 다시 타고는 날아가 버리더니 잠시 후에 음식과 약이 된 큰 상자들을 갖고 왔어요. 결혼한 언니 로사가 이쪽으로 막 뛰어오며, 아버지, 아버지, 티팜!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아버지하고 티팜은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텀벌 부인은 오레스틸 씨가 걱정스럽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티팜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요. 오레스틸은 대답했어요. 그녀는 슬픈 눈으로 티팜을 들여다보며, 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교부에 가서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 싫어, 난 그곳에 가지 않을 테야. 그래요, 우린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티팜과 오레스틸이 말했어요. 그러나 텀벌 부인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단다. 홀트만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티팜은 그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곳까지 어떻게 데려갈까 몹시 궁금했어요. 궁금증은 주일이 될 때까지 더해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텀벌 씨는, 티팜, 우리 이것을 타고 성교부에 가자. 그때 텀벌 부인은, 함께 가도 되죠? 하고 오레스틸에게 물었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을 타다가 떨어져 죽어요. 우리는 늘 타는데 괜찮아요. 비행기가 항상 타고 다니지 않나요? 비행사는 항상 타고 다니지 않나요? 티팜을 위해 꼭 가게 해주세요. 꼭이요. 텀벌 부인은 졸랐어요. 오레스틸은 큰딸 로사를 바라볼 때 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드디어 오레스틸이 허락했어요. 티팜, 같이 가서 치료를 받고 다 나아서 오너라. 티팜이 비행기로 옮겨질 때 아버지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비행기 옆으로 갔어요. 비행기가 떠나러 갈 때 오레스틸은 눈을 무섭게 뜨며 티팜의 귀에 대곤 소곤거렸어요. 성교부에 가서 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비록 네가 내 딸이지만 너에게 저주를 내리도록 하겠다. 저런 아픈 딸에게 또다시 두렵게 하는 말을 하네요. 또다시 성교부에 가게 되는 우리 티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